광명성절 경축준비위원회가 최근 러시아의 전노노병사회단체 전투적우위연회변강 지부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준비위원회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명성절 경축 우간다 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최근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 전국집행위원회 총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